잊었나요? 동백꽃 피고 지던 밤 지나가 버린 추억이라고 가슴에 묻고 사나요? 광안 대교 불빛 아래 뜨겁게도 타오르던 사랑 상처는 만질수록 아프다고 파도는 잊으라 광안 대교는 광안 대교는 이 마음 알고도 남으리 기억해요 기억해요 서로의 별이 되던 밤 그날의 추억 내 가슴에만 사는 건 아니겠지요 광안 대교 빛 아래 뜨겁게도 타오르던 사랑 오늘 왜 혼자냐고 물어보며 갈매기 나를 울리는 광안 위에서 광안 위에서 난 그만 갈 길을 잃었네